만나보자. 예전에 걷던 길을 또다시 함께 걸어보자. 우리 또다시 나눠보자. 언제나 주고 받던 마음속의 말들을 다시 나눠보자. 우리 또다시 만나보자. 예전에 가던 길을 또다시 함께 달려보자. 우리 또다시 나눠보자. 언제나 주고받던 서로의 마음을 다시 나눠보자. 지나간 세월은 바람에 날리며 아프던 기억들을 지우자. 우리 또다시 싸우자. 둘이서 함께 살던 우리들의 그 섬을 다시 쌓아보자.